오늘 밤 또 나는 외로워져요. 누군가 그리워요. 거울 속에 내 모습 야윈 얼굴로 당신을 생각합니다. 옛날은 과거 추억만 흐르는 거리를 나 홀로 헤매이다. 우리들이 자주 만나던 주점에 들어갔죠. 옛날 그 자리에 랄랄라라라라라라 나만 홀로 앉아 가요. 가난하고 외로운 나는 누굴 찾아갈까요. 잊으려고 애를 써봐도 마음뿐인걸요. 뿐인 거요. 랄랄라라라라라 사랑인가 봐요. 랄랄라라라라라 사랑인가 봐요. 사랑인가봐요.